모습 보았죠. 오래전부터 보고 싶던 그녀를 우산이 없는 그녀에게 말했죠. 내 우산 속으로 그대 들어오세요. 맞춰지면서 고개가 떨궈질 때 내 옆에 네가 서 있을런지 내가 모든 걸 잃어도 내 인기가 떨어져도 더 이상 노래를 못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나라는 이유만으로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겠니 묻고 싶어 멈추지 않아 첫사랑이었잖아 이별이 서툴렀던 이유는 넌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둘만의 장소들 못 이룬 약속들 다시 널 볼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알아 알아 불사랑이라도 알아 어려도 아픈 건 같잖아 이별이 낯설었던 건 말야 넌 나의 첫사랑 서툴렀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내가 생각했던 것 것보단 더 아프기도 해 우리 사진첩보다 네 행복을 기도해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많이 아낀다는 말 못해줘 상상 미안해 염치 없는 말이지만 네 안에 내 모습 아직 풋풋한 저 사랑으로 남고파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한 우리 후회해도 똑같아 쓸데없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난 괜찮아 난 꾹꾹꾹 참아도 떠나질 않아 첫사랑이었잖아 사랑이 서툴렀던 걸 알아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헤어져도 너만은 아프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래 Ooh. 찾을 수 있죠. 잠시 멈춰 있는 사람인 거죠. 괜찮아요. 웃어요. 이 눈물도 이 아픔도 여기서 한참을 사성해. Yeah. 너를 보낸 후엔 난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. Yeah. 가만히 눈을 감으면 선명히 느낄 수 있어. 네 향기 숲소리 지금 위 같이 얼어 붙었던 내 감사 주던 널 매일이 매일이 매일이 널 그리다 지쳐서 잠에 들어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널 보게 될까. 기억 속 넌 마치 되돌리고 싶은 꿈 같은 걸 멀어져 니 지을 수 없는 선물을 해준 너 멀어져 사랑 다시 가도 닿나 네가 남긴 흔적일까 이젠 다시 볼 수 없나 만질 수 없는 그대 아주 잠시 그만할까 참지 못할 만큼 아파 사랑 다시 가질란 날 이 고통 속에서 너를 잊지 못하게 사랑하던 성숙했던 이별 뒤엔 I 오늘 너를 찾아도 아픈 건 나인 girl 하루살이 같은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해 이제 넌 꾸지 못할 꿈이 돼 내게 난 무음이 돼 편히 쉴 수 없는 숨이 돼 아직도 잊지 못해 너의 흔적 너의 품이 가시라도 안길 텐데 이젠 그댄 보이지 않는 넌 덕 위 따라가는 내 바이 남기는 피 I still say goodbye and my heart still crying 이제 내게 더 이상 남기지 마 다가져가 내게 왜요 언제쯤 나를 놓아줄 건가요 사랑 다시 가도 닿나 네가 남긴 흔적일까 이젠 다시 볼 수 없나 만질 수 없는 그대 아주 잠시 그만할까 참지 못할 만큼 아파 사랑 다시 가질란 날 이 고통 속에서 너를 잊지 못하게 사랑하던 성숙했던 이별 뒤엔 오늘 너를 찾아도 아픈 건 나인 girl 혹시라도 돌아오지 말아줘 다시 반복될 거란 걸 알잖아 결국엔 다시 그전처럼 대화를 하고 의미 없는 약속을 하고 영원이란 거짓을 남긴 채 또다시 혼자겠지 시간 동안 기다려왔죠 혼자 슬퍼했던 기억 이젠 괜찮아요. 그댈 만나요 그랬던 거니까 만나줬으니까 기억할게. 넌 지금의 우리 나의 맘속에 새겨놓을게. Oh, I love you and I will love you. 영원보다 딱 하루만 더 기억해줘. 난 지금 이 노래 오직 너만을 위한 이 노래. Oh, I love you and I will love you. 함께하는 동안 너에게 상처만 남겨준 날 Tell me there. 예쁜 너의 두 눈에 맺힌 이별에 고개를 돌려본다. You don't say goodbye my love, never say goodbye my love. 마치 유리 같았던 투명했던 넌 깨어진 말로 날 세워 나를 찌른다. Don't you say goodbye, never say goodbye. 처음 네 무릎을 빌려 쉬던 날 너무 따뜻해서 눈이 부셨던 그날이 아직 선명해. 널 보낼 순 없는데 Don't you see me. 앞서가는 넌 안개 속에 baby, 나는 여전히 왜 이곳에 멈춰있는데 멀어지는데. Never say never say goodbye. No, never say never say goodbye. Yeah. 조명에 비추진 혼자인 그림자가 더 짙어졌대. 끝이 보이지 않는 앞에 나 홀로 서 있을 때 세상에 나 혼자인 기분 결국 다 차가워진 입으로 가슴에 찍힐 만큼 미운 네가 필요해. 이미 멈춰버린 시계를 돌리고 내 말 말라버린 맘에 물주려 해도 이제야 왜 잠긴 날 발견하겠지. 알 수 없는 감정들 계속 반복되겠지. 넌 가끔 헤어질 그날이 오면 너를 잡아달라 말을 했는데 차갑게 식은 네 눈은 나를 거부하잖아. 앞서가는 넌 안개 속에 baby 나는 여전히 왜 이곳에 멈춰있는데 멀어지는데 oh yeah. 비가 내려와 내 두 손을 적셔 향기마저 나 사라져가게. We'll never say never say goodbye. We'll never say never say goodbye. Like a dream, like a dream. Like a dream, you fade away. Like a dream, like a dream. Like a dream, so far away. 닿을 수 없는 곳에 날개를 펼치고. Oh yeah, baby. 손을 뻗어 널 잡고 싶어, baby. 하지만 여기 나 이곳에 너를 보낼게. With my love. 너를 보낼게. 널 보내, baby. 아픈 만큼 더 선명해질 기억. 영원히 난 마음 깊은 곳에. So never say never say goodbye. Never say never say goodbye. 고단한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한숨 가득 지친 맘을 다 잡아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일어나 하루 살아가겠죠. 막연한 기대도 마른 웃음도 차츰 변해 시간이 지나가도 서러운 마음은 도단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. 서글픈 우리 외침이 들리나요. 한없이 참고 또 견뎠죠. 먼 길을 걷다 어둠이 찾아와도 두 손을 잡고서 늘 함께였는데 불 꺼진 창문 두 사이 한 줄기 언젠가 비춰주기를 바라고 바라면 꼭 이루어질 거라 믿고 기다렸는데 서글픈 우리 외침이 들리나요. 한없이 참고 또 견뎠죠. 찾아와도 두 손을 잡고서 늘 함께였는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나요. 보다 는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한숨 가득 지친 맘을 다 잡아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겠죠. 것 같던 어제와 눈뜰 힘조차 없던 오늘이 또 반복될 것만 같아 울고 싶은 네 맘 알아 나도 똑같은 걸 우후 잠시 쉬어가도 돼 천천히 걸어도 돼 널 따라오는 그림자마저 힘겨울 때 믿으면 돼 네 손 놓지 않아 절대 난 네가 넘나본 잠깐 아주 잠깐 쉬어가도 돼 한 걸음 두 걸음 숨을 고르며 걸어가 늦지 않으려 할수록 멀게 느껴지 있으니까요